fucking gang, bro. We mobbing deep, wreaking havoc to the game, ho. Like Prodigy, R.I.P. like Ali, blowing, stinging like a bee. Most you rappers be my son, that means I'm your allergy. Yeah, pretty on flame, they don't wanna hear another word from you. Tell me where my payment is, how about this famous? The time is money, honey, let me tell you now, ain't nobody wasting it. Ooh, yeah, look at the drill, huh. Yeah, let's take a trip. So, dude, let's take a sip, huh. Take a sip, bitch. AM to PM, 치트진은 나의 빔. 왕사가 지는 김, 이게 원래 메인 팀. 내 쪽으로만 쏘는 핀, ooh, try like beam. 꿈속에서 일하는 기분, 박지범의 기운. 내 옆에 있는 너를 작게 만들어 마치 행팀. 나는 하나의 human being, 내가 brony second being. 할 줄 아는 말은 하고 니님. Why you always 18? 나도 속은 small medium. 커지는 순간은 오직 stage weak. Yo, 여기저기 불 피우시며 VV 치세. 서울까 지금 동가시면 꽈지도 못해 내 시세. 1위해 바짜 동네 노래방 맥주 까고 막 춤추는 랩 던지면 잡혀 내 팬들하고도 삐까추. 나 bring it back, bring it back. 또 도진 초신 변근방의 실수는 신의 계획이라고 치고 다시 또 VV 치세. 날아가는 표정 높디 높지 맨 정신에도 날아가는 초점. Fire flame, 난 불만이 내 다 물갈이 해. 찬물기 얹어도 그려증 발에 너도 향한 순간이니. 경쟁 안 해도 내 자리를 지키네. 아니 나뿐이지 대체 불가. 해켄 싸웠던 적 없어. 자전에 넌 더 불구덩이에. 너네 놈의 무쇠가 최대 관심사. 세탁소나 차려 힙합은 나지 마. 창모야 어디가 언더그라운드인지 알려줘 저 새끼들한테 말이야. Back and forth 우린 치아에서 밤마다 우주 비행. 수준이야 를 날 진짜 평가하려거든 내가 죽고서 해. Rapper들은 말을 뱉고 너는 그걸 들어 빼준 your by lyric. Oh bitch check my name. 계약대신 계약단했지. OMG got my back. Ooh with the J. Gray on the beat. Gucci 아니 보디 입어 팬. Star 좋던 애보다도 옷잘 입은 내가 겸손해서 너 the best. 고민하는 내가 평생 굴어치다 끝날 내가 좁아. Peace out 좁아. 넌 딱 이따지 난 치고 빠지고 fuck the timeless trend. 두 달 꺼진 늦은 게 네 기준상의 top versions. 네 여자 친구들 중 절반은 내 팬 아니면 권민식의 팬. 안에 몇 덕을 버는 래퍼 출신 내 연예인 이라고 누군 얘기하지. I don't follow anybody. 내가 내기하지. 누나들 싫어해 백이 바지. 드디어 래퍼 다 돈 벌어 배 아프면 똥싸. 나를 얼어보기 아름 까야 되냐 통장. 9-11 너한테 소방차 같은 9-11 어디 불나면 화재 지나 빌리고 니가 잘났어 나 되지 마 이 친구. 시대 초의 상당 세종 관한 단장 내 인기는 88년도 소방차. 물에 뿌려 뒤팔아 흘렀다 방울러 비어 바퀴 자식들은 평화를 원하지 않지. 날라들의 가시 생각 없이 쓴 가사 같이 내 손은 문 버라그라 무 신고는 땡큐 but 깨지만 문 닫아버린 문 알아버린 듯 커지는 눈 이제 I fool. Bring the fire on my desire 계속 커져 like 첫사연. Ain't no lie on my designer 첫 작품은 보고 있어. 멍청이들은 알지 헛똑똑이들은 넘치. 말했잖아 wanna be a 바퀴 쉬고 있는 거라니까 잠시. 사람들 화가 많은 게 누구 탓이겠어. System 1등 2등 매기는 게 누구 탓이겠어. System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결과만 따지니까 예술가들이 전부 다 비트코인 투자자가 됐어. 양극화는 박탈감과 분노를 부추기. 내가 진 걸 나열하기보단 느끼는 것을 고백할 때. 머리엔 불 심장엔 불 발등에도 불 온통 불 받아라서 음악과 언어를 부를 거야 할 때. 뭔데 Super B1 신화. 아무도 나처럼 못하네 이제서야 날 인정하지 않고 힙합콜 이만큼 올려. D.Y.M.A. Ramsack 나열래 나는 성화영이 넌 별의 아연네. The greatest of all time 나였네. 늦어부 여든 여러가지를 겹쳤지. 여러가지를 겪은 뒤 내 영향력이 더 커졌지. 부디 그만하기 바래 병신지. Yeah I said it fuck the shit. 신세 한탄하는 겁쟁이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다시 겸상할 일 절대 없겠지. 유행 따지는 촌스러운 새끼들 못 알아보내지. 예미도 웹이도 쇼미에 나와서 웃기만 하다가 차트에 명커고 올리고 사라져. 인정해 인정을 해. 왜 그리 꼬여서 지졸하게 자 챙겨가지 내 credit. Yeah corporate team will be win. Yeah we're made. 시발 불러 구급차기 fuckers barely look alive. 망할 놈들 계속 굴멍 감 이렇게 뻔히 보여 이 평신들아. 너 같은 새끼들 내게 까만한 덩어리야. 종점 따윈 없어 바로 네가 판무덤이야. This is fire hope he burn. Smiling at your funeral. Why the whole family mourn. Fucking deja vu these douchebags never learn. 봐도 제발 모른 척 자극하지만 내 머릿속에 your 리턴 저간에도 불러 yeah 걸어올리고 소방서 공연 전에 향수 골랐어 샤넬 아니면 조말로 울부터는지는 꽤 됐어 처음 본 애들은 더 팬 됐어 내 욕하던 새끼들 비웃고 질투만 하다가 그냥 체냈어 나 못 막아 나 못 막아 내 이름이 니 백에서 오늘 내리기를 바래 그게 모든 시간에 thank you 365 welcome boy 내 몸에 들어 넣어줄 건도 날 보고 배 아픈 새끼들 전화들어 통화를 울리고 출동 출동 119 초록잎 붉게 물들고 붉은색 사이렌 마치 불타는 심장 묶어 맘속 미친 불 날 잘못 건드렸다가 놓은 화살 난 폭발 직전 불불 끓는 화해 화살 불꽃 같은 살살 넘사벽이야 나의 삶 꿈을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연금 술사 가사 너의 눈엔 돌 나의 눈엔 돔 나의 눈엔 금 다 이뤄지는 꿈 타올라 내 심장엔 I just got a jug Better call 911 son Doing things you have never done Blooming like you know I'm the one 여기 누가 재밌어 규제 지내다 불렀어 Made it rain 잠재워 I rock the nation 박지범 My alter ego told me to be addicted to follow 표현의 자유가 없다 니대 quiet 모두 hello Simon says do what I said 잠 뭐 관심 없네 OG 너희한텐 light up I got mess I'll be spinning that fire, yeah I'm a brand messiah, yeah 난 선택받은 자여, yeah Hall of fame like Zion, yeah Hall of fame like 과영, yeah Money long like Iron Man Special shout out to Puppy Cookie 독립우린 영원 나라 과목, yeah Great track makes your head fucking bang, yeah Pretty bitches 나는 뿌려 honey bitch, yeah I got a pick right now, man Somebody to suck my dick right now Yo, 선영 너 해난 villain 돈은 내가 챙기니 아무 버전의 일리 흑과된 빈진 노키도키지 뷰 새끼들 say 잘 먹어서 나가라 근데 현실의 거리 느끼지 없네 충신에 가라 다니 돈 내가 졸라 말해 되는 게 네 거 같은 거 네 손목에 허전한 금의 사람도 방 안에서 난 줄 아니 외출은 너 URS 카메라는 너로 따라 거리서가 말인 her 넌 눈도 못 맞추지 party girl 넌 눈도 못 맞추지 party girls 넌 불러요 너 딜라 make a call 119 난 반대로 블랙지 소 911 개구리쇼 나요가 물음표 질문이 수두룩 하주발 볼셀러비 션이 상무 근무 중 yeah, yeah. I'm cutting paper like my boss 미래 지폐가 바뀐 공장 은동과 병원 라이카가 필요하다 go Push up boys 클로 수학이 찾아나 불러한다 다니던 몇천 불이야게 소방차도 불래 yo I'm a car 내리라고 don't be 병신들 we bring the fire call 119 my team 덤빈다면 그냥 fire 네 팬들도 맴지 웃으며 해줘라 안녕 그 예반 해놔야 킥 끓여 먹어 샹라면 걔네들 입맛대로 맞춰줘봤자 어차피 인스턴트 같은 애들 what 힙합은 예쁠 한번 웃겨보려고 무대 위에서 다 개그 what 차라리 염치 없이 그냥 이 몸은 EK 옆에서 댄스 ay. 차라리 염치 없이 그냥 이 몸은 EK 옆에서 댄스 Pull my like a sofa 어차피 없던 내 손과 얘 말해 넌 my sofa 일대의 세무사 소파 내 그 인형간 날 삼다 더 평온해진 내 성과 내 여발 like a 석가 나 평화 like a 성차 불가의 쇼는 만 내려 죄다 몸과 버리고 flexy 세왕이 필요해 여긴 2K 마카벨리 and juicy 그 주인공이 되는 일인주 다 정신차리고 열일주 search 다른 119 119 119 119 불난 데블러 장난으로 말고 힙합구조 데블러 하늘에 기타고 깨끗하게 정리상광 머리처럼 말씀 가끔은 불을 불러 끄지 like my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잖아 왜 말품 선언에만 펑크거려 기계 같은 표품 병신들은 허풍만 떠는 거지 단 거품 터지는 재미 샴페인 발에 거품 작업에 부시 지평 화제가 될래 신보 119 주민 신고 사렌 비포 필요해 더 많은 시선 필요해 더 많은 인정 피처링 더 많은 일정 못해 직권 대가지 관심 빌런 여기 내 광석까지 너희 속가 I bring the fire 맞춰가네 넌 어떤 타입 맞춰가라 내 커스터마이즈 벌려가지 온도차 불 안 꺼져 내 스튜디오 안 들어온 리믹스 동전 안 들어온 리믹스 119 yeah. 너희들 랩은 진짜로 불러야겠다라 119 아니 그거 다시 그래 난 111 I'm sorry semi fashion American 이렇게 하는 거 맞나야 이렇게 베끼면 되나 유튜브 보고 맘 좋은 거 다 때려박으면 개나 소나 뿡뿡 청한 소리 bang wow wow wow 문 맞다고 다 필 수 없는 밤 말도 또 양반 눈 얘네들 빨리 다 데려가 달려라 ambulance 목적지 신조 세브릭 주치는 빛의 밤 Dr. Gray 다시도 가져와는 불꽃 119 수로 꼭처럼 불법 조명이 꺼져도 숨쉬어 그녀와 같이 타고 있어 성마 사람 널 부를까봐 이제 워밍업 써버린 기대 말로만 떠드는 래퍼들 빌 BJ 후회 작업 DM 너무 날카로워 B 때로는 부드럽지 멋은 척과 다르지 예상이 되네 움직임 점수 나 매겨보렴 한 방을 더 먹여드림 뭐라 하든 양질의 음악을 퍼다줄 뿐임 헛소리는 내 삶이지 네 행동은 그냥 말이지 유행이라고 난 안 따라가마 없이 그게 간지지 과도한 타는 낚시지 난 돈 셀 때 넌 딸 치기 마 시리 등에 메고 다니지 But fuck you if you don't ride with me Easy money gon' night trick it Heavyweight 난 단백질 Beef wanna I got bitch it Hater들 다 화 있지 Take a flex like nah icky Take your bitch like nah it's a 내가 너무 thug life 이제 내 verse 니가 내 마음 뭐뭐냥 119 진짜가 떴지 새끈 한 내 crew 대충 뱉어도 예술로 박히는 쓰리 crew 전 내 랩은 splash on this motherfucker's face 불꽃에 빵만한 오순재 주삼다수 case 물을 뿌려다 잠기지 담가서도 깊숙이 푹 꿀을 뿌려다 꿀빨지 벌어도 더 현찰이 쭉 게임 끝 카드 긁어 쓱 세상 모든 걸 다 세븐지 철구도 놀라 외쳐 안긴 They drop songs, I drop labels, real boss They speak fables, 내가 왜 멋있는지 설명하려면 1년 정도 밤새 밤새 나는 금싸는 machine They ain't fucking with my team 우린 한 톡속 omelet 나는 힙합 백종원 단지 조금 더 cocky 돈감 보석 찾는 수직가 나 왜 my gauntlet 애들 잘난 척만 하진 않아 진짜 하네 내 여자 김씨가 아니지만 난 한국 하니 불같이 살아나 불같이 벌어 불같이 달아나 불같이 털고 불만져 물집 불같이 bullshit 불같이 금식 다이어트 win 나는 바이리 내 스타일은 하이피스 검정 위에 반짝이는 오대만한 사장님 필요하면 다 사지 길이 보이 난 파랑이 파크로니 탈락이 오 맥이 가라미 우리는 누릴거 반박 불가 졸리면 돼지래 38 광야 앵디는 게이퍼 팀을 하라 더 포른 두 개고 언니들은 광야 내년도 우리꺼 닥쳐 손목에 병신들 전세를 쳤다 개아림 제치도 세대가 조선의 주옥 같은 가상 too much information 세계들을 두탕천 거지 같은 metaphor 우리 그룹 팔고 써 fuck that video 우리 굳이 안 봐도 넌 처음이라 대체 팍팍 someone to punch 이라 말해 옆으로 넌 적자 여름이 red ocean 땜방 옆에 비가 퍼 me hablan cuando suba solo quiero plata muchas gracias por tu ayuda ahora tienes nada 네 맘도 치스바 브르그 쿠쉐 아비 고소사 오메와 시카고 나이 코레 조단 히로 이 세가 로샤드 수 I'm just making it clean, yo B, I'm just wanna be me B, I'm just making it lit Let me just bunk all that shit that I need 저녁에 눌러지게 거진 10년 근데 베이비 페이스 마치 신동갑 오스트레일리아 투어 12월 yeah I'm worldwide but the street is home 강산이 바뀌었지만 flow still tight 하지 마치 비기랑 빅퍼니 같이 타는 티코 yeah I'm ready to the heaven 틈을 들이 재물로 바치고 벌어지면 진호처럼 미쳤어 그래 나도 진흙 속에서 핑크 모든 것을 얻었고 모든 걸 잃었어 근데 확실한 건 가진 건 실력 근데 요즘 누가 실력으로 매겨서 네 이름 아는 놈은 짱이지 그러면 더블 D처럼 과하여 다이슨은 yeah I'm gonna fuck ya 삶의 무사시야 네 명품 자랑이 미쳐 yeah. 대놓고 주작질 스윙스 힙합 카니면 카니가 선택하래 yeah. 예전 쓰면 1년 말에 여기까지 온 거 잊지 마 그쵸 우린 빨리 그게 뭔지 상관없어 다 다 뺏고 때려 부셔 네 차는 뻑뻑하 2018 유일 모의 희귀종 락스타 정말 락 모델 친구 미안해 네 여친이 날 좋아 911 9 911 9 my teriyaki Roasted on my fire I've been in lucky lucky It broke off as a chi 나는 큰 하늘 높이 With a plug 우리 올라가 연기같이 달라도 체리같이 I'm different different 달라는 애들과 달라네 달라도 너무 달라하느라 세운이 내 불러 밤바다 우리 노래 들어 너네 밤마다 I'm different different 이제 너가 나를 따라와 I got the keys keys keys keys 호박같이 I got the skills skills skills skills 녹사같이 우주로 bang 해 get it back 올라도 지금 I got the keys keys keys keys 뭐가 쉬워 불려도 배로 빠오 은행이 계좌 count 권해하 위치까지 올라 내려봐 계속 spotlight 계속 spotlight getting warm right now Fire, bits of wire, 너무 quiet 팽창가야 너는 파이퍼 화마 쌓여 배 아파요 내장 파열 불을 붙여 기름 thinner 진화 못해 계속 진화 끊는 점을 넘겨 높아 비법 blood을 안 돼 방어 쌓여 빵 양쪽으로 과자길 알아마 왜 등 뒤에서 연기를 덧붙어대 안 넘어가 fast 가는 맘 머리가 trippy red 양쪽으로 과자길 알아마 왜 등 뒤에서 연기를 덧붙어대 A ghost ride a fire chain 모두 렛대 These motherfuckers ain't seen 넌 그래 바라는 대로만 살아 너희 가진 거 없이 몇 년째 손가락질 야니 역치를 원하는 애가 나 평신 새끼 여전히 f l flex on them. Okay, 겸손은 가족에게. Okay, 가슴에 손으로 그 생각해봐. 넌 이런 낸 게 뭐야. Okay, yeah, bring the fire, bring the fire. Call 119, 다 태우고서 무릎 뿌려. He build the fire, build the machine.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더 처먹어. Yes, be supplier. 이게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 아니 What a boop, boop, boop, boop. Game over. 간단하지, fuck your opinion, I'm gone. Yeah, we bring the fire. Gunshot, 불장난에 붙은 wire. Blowing up, 네 속옷이 젖을 정도. 흘린 땀 때문에 물 난리가 날 정도. Up. 내 동생 말자라 fuck your opinion 우린 빼고 거치길 우린 natural 기닉 부채질 할 바에 차라리 덕질이면 퍼포이 get it 전용기는 우리 rendezvous 어느새 우리 도착지는 말레보 yeah we gon' go We stop playing I'ma do my thing 한 번뿐인데 합법적인 일 그녀는 아침 먹고 나서 땅콩 먹어 병신 새끼들 자꾸 딴짓 걸어 이런 게 더 당겨 날 짠 거 말고 단 거 승리가 내 작품이야 기는 진실을 삼켜 Shake it like she need a dick Harpoon and Falcon 911 비춰진 넌 내 매일 뒤에서 말 만만한 제일 완만한 코스에서 만만한 것들 사이 왕게임 같은 가만해 봐라 우린 가만해 바람 쐬는 것조차도 grey beat 경사길에 숨이 찰 때 느리게 뱉어도 간지 박수 쳐 죽지도 마저 오빤테 단순한 일조 오빤 랩도 못해 랩한 개뿔딱 연기인 지망생 보컬 못해서 랩한 단저 아이돌만의 모습 무대부를 질러 땀의 경찰 서로 각진해 정권 86범 찍고 물어 듣지 성취 형이 말해 아여 믿음 파워 특긴 여기에서 다 났나요 세신하지 건진없지 고딩동창 세시했지 재치겠지네 기분이 너넨 배가 아파 돼지겠지 이건 너네 꼴통 때리는 소리 어기벌려 우리 엄마 비명소리 홍대 NBA 알바 출신이 땅 7만 원 쇼핑 댄스 추던 걘 절대 모를 걸 이제 난 클럽 카비아로 게스트 가도 꽁술 한 잔 입에 안 대고 그냥 나와 해나 돌매 AMG 그때 내 한계 넌 안 그용은 죄가 돼버렸지 우린 또 락스타의 간지 농담하냐 나 홍보 대사야 오피셜 시 대표 쇼미 불구댕이 댄 스테이지 119 119대가 와도 못 꺼내 불 119개 문제 중에 빛인 원 셀폰 두 개 불이 나는 전화 ring ring ring 진압 불가 대체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있겠어 대체 불감도 shit up in this bitch 사람들은 불러 마녀 사냥당해 fire bitch I'm on fire I don't compromise though I'm not surprised though 아랍 여자들도 히잡 벗고 비키니 입어 hip-hop we didn't start the fire but I bought the ladder 날라리 like 불장난 너 깜빡하면 화제 딱한 순간 날라리 like a palm run 날라리 want all the 용기 날라리 want all the 여친 날아다가 사렌처럼 울린 활성화된 리믹스도 버린 hey. 그놈이 그놈의 그 꼬리 그 꽃 cloud chasing 네 일상의 목적 걔네 못 고쳐 그 버릇이기 bitch says 오늘 난 solo 가연성은 성과 내 혈압 잭든 이도 will that's litty 소방 찾아 대창그를 locate 찍고 와보 yeah. we're in rap city see the future like an oracle 앞으로 난 걸어본 손바닥 안에 선병이 point at me or not 너의 머리 걸 like who's you? I ain't heard of you These girls I don't chase them Nick and I'm gonna get up with a peak in the mind But then I'm shading Like I came with a passport Beans and mojis them and man scorn Tony Moly in a suitcase boy. 공항 보안 at the transport She bug a young girl but I'm not a nine Fuck yeah watch it I burn this motherfucker down Don't mean nothing to me 조심 폭탄 지르 불러서 촛불 붙여 쿠리타 우습빈 국제 특허 소스 오버나의 빅드 프리 오늘날의 히트 케이스 미련의 티신 119% 오늘말 히트 케이스 떨어지는 매너 보리지는 매너 기대는 게도 hot never late reaching my level I'm bringing I'm getting when I rap lights out drip nothing but sauce spin the right sound boy don't stop for you put the pipe down 5-star telly go hard rip nightgowns better call in me now rise to the home of the sky making hot great cooking up fine like money bag money bag money bag yo 돈을 버져 don't get yo 통장 잔고를 전부 빌 load it up then drive it 바꿔 yo Yes, I'm the best 한국에서 the rap 24 gang California to Japan What's that in the air? I'm Superman Fuck how you feel 똑바른 밥을 난 불버든지 부디가 불나기 멋있다 태워가 먹지마 홀리가 would like to live yeah. Go with the swap까지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fuck your man yeah. 통장 잔고를 전부 빌 load it up then drive으로 바꿔 전동굴 짜리 몰라 그냥 그게 다지 주소 2층에서 파티 하루은생 미래 카키 바퀴 두 개 소파 위엔 인형 우린 베베 룽룽 소파 위에 교복 치마 밑바닥에서 여기까지 하늘분들 따지 하늘 전념 따지 미안해 인생은 까비 우리가 친구라니 맘에 들어놓은 까리 플렉스 하는데 돈을 다 썼어? 목걸이 하나에 200을 줬어? 명품이 나의 가치를 매겨? 명품이 나의 가치를 매겨 내가 옛날에 백화점에 가면? 날 무슨 노숙자 부듯이 봤어? 근데 이제 내가 백화점 가면? 시발경 VIP 대접을 받아 제게만 살던 놈 인생이 바뀌어? 사람들 나보고 자극을 받아 핑계만 대던 새끼들 눈 깔아 가짜 래퍼들 전부 다 눈 깔아 불러놔 빨리 Setting things on fire 내 특기 중 하나지 어정번중 효소코처럼 기름 inside me All I gotta do is spit fire 어차피 타이트한 거 다들 할 테니까 난안 할게 It's that remix 동전 아니 2.0 같이 한국 래퍼들 죄다 모여서 불질러 나지 미리 사과드릴게요 Sorry 소방관 아저씨 미리 아플 내가 나타났을 땐 전화 안 해도 the 119 내가 일하는 시간 불철주하니까 걱정 마 죽어간 트랙터리 심폐소생술 다시 살아 숨쉬는 리듬 항상 지키는 기본 항상 수습하러 다닌 너 내가 불질러 논 입을 악립으로 씻겨 이건 물질병이 내 정신병 거꾸로 가지 너와 같은 방향이면 돼 돌이켜 그럼 내가 내 살리자 한 번 더 접근인 게 아니자 한 번 더 랩은 내가 있으니까 잘 봐도 불참을 화염 We bring the fire Call 119 조심해 너 데려 We bring the fire We bring the fire Call 119 Let's make it rain 내 내 고향